수 없어 아직 내 뺨에 반듯해 지울 수 없는데 스쳐 떨어지는 꽃처럼 내게 아무 일도 아니라 해도 헤어지자 담담한 내 한마디에 차갑게 잠들어 아직 잡힐 듯해 너의 신기루 어쩌봐 믿을 수 없어 아직 네 향기 지울 수 없어 아직 내 꿈에 왜 있어 그리고 너를 그리며